믿음의 연결고리 리브가의 신앙이란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은 나홀의 족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나홀 가문에서 이삭의 아내 리브가가 출생했음을 상세히 밝히고 있죠. 오늘 본문 첫 단어 이후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후에. 그래서 이 일이라 함은 이 직전에 일어난 사건을 말하죠. 바로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 본처의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친 믿음의 최절정 사건 이후라는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믿음을 인정받는 그 최절정의 사건 이후에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고하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나가드 말하다라는 뜻의 나가드인데 왜 나가드에 와우 계속적 용법을 쓰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이 직전에 일어난 아브라함이 자신의 믿음을 인정받은 사건과 이후에 등장할 이 나홀의 족보 사이에 왕의 속법, 긴밀한 연관이 있다는 뜻입니다. 왕의 속법은 행동적으로만 연속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의미적으로 신앙의 사건, 그 흐름이 변치 않고 이어진다라는 의미에게도 사용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최절정의 믿음의 사건 그것과 같은 흐름으로 나홀의 족보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나홀의 족보를 자세히 살펴보면 이 나홀과 밀가 사이에서 나온 여덟 번째 아들 부두엘 그 부두엘의 딸이 리브가라는 사실을 밝히는데 이 족보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은 지금 이삭을 번제물로 바친 이 아브라함의 최고조의 믿음을 나홀의 손녀 리브가와 연결시킴으로써 리브가의 믿음이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믿음에 거금간다는 사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 행위 그것과 지금 족보의 마지막으로 기록된 리브가의 믿음 이것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 같은 흐름이라는 것이죠.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갈고리 이런 뜻이 갈고리 또 올가미 밧줄이란 뜻을 가지고 있죠. 무엇을 붙잡아서 닦아치우는 것 그 도구가 바로 리브가라는 이름의 뜻이에요. 다시 말해 끊어진 관계를 서로 연결해주는 연결고리라는 뜻이 바로 리브가입니다. 결국 리브가가 아브라함의 가문에 들어온다는 증표로 아브라함의 종 엘리에셀로부터 리브가가 받은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신기하게도 그것은 바로 고리와 손목고리였습니다.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온다 그 가문에 들어올 것이다 라는 증표로 엘리에셀이 준 것이 고리와 손목고리였습니다. 창세기 24장 47절 말씀 보시면 내가 그에게 묻기를 내가 네 딸이뇨 한즉 가로대 밀가가 나홀에게 낳은 부두엘의 딸이라 하기로 내가 고리를 그 코에 끼고 손목고리를 그 손에 끼우고 그랬어요. 고리 또 손목고리가 나오죠. 공통적인 단어가 고리입니다. 바로 이것은 앞으로 리브가가 구속사의 뜻을 구속사의 끊어진 흐름을 연결할 연결고리가 될 것을 암시하는 물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일부가는 자신의 이름의 뜻대로 이 연결고리의 사명을 감당하되 구속사적으로 무엇과 무엇을 연결해주는 고리가 되었을까요? 이 시간 세 가지로 살펴보길 원합니다. 첫 번째, 리브가는 나홀의 가문과 아브라함 가문을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리브가는 나홀의 가문과 아브라함의 가문 절대 스스로 연결될 수 없는 끊어진 두 가문을 연결한 고리였다. 그럼 여기서 나홀은 누구입니까?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나홀은 예라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동생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라의 아들이자 아브라함의 친동생이었다. 창세기 11장 26절 말씀을 보시면 예라는 70세에 아브람과 나홀과 하란을 낳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여지는 그대로 보면 마치 대라가 70세에 아브람, 나홀, 하란을 한꺼번에 세 쌍둥이로 낳은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세 쌍둥이가 아닙니다. 바로 이 창세기 11장 26절의 표현은 믿음의 장자 아브라함을 강조하는 표현입니다. 실제 대다가 70세에 낳은 아들은 아브라함이라는 거예요. 나이를 따져보면 대다의 첫째 아들 장자는 하란입니다. 둘째 아들이 아브라함이에요. 셋째가 나홀이. 대다의 육신적 장자는 하란이었지만 창세기 11장 26절은 믿음 면에서는 세 사람 가운데 아브라함이 믿음의 장자였다는 거예요. 70세에 아브라함을 앞세우고 있고 그 다음 나홀 우리 하나는 육신적 장자지만 믿음 면에서 꼴찌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창세기 22장 말씀을 보시면 이 나홀을 가리켜 아브라함의 동생이라고 정확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쌍둥이가 아니라는 거예요. 창세기 22장 20절 말씀 보시면 이후에 혹이 아브라함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밀가가 그대의 동생 나홀에게 자녀를 낳았다 하였더라. 아브라함에게 말하죠. 당신의 동생 나홀이다. 아브라함의 동생이 나홀이다. 지금 아브라함이 아버지 대라와 또 자신의 아내 사라와 그리고 조카 롯을 데리고 이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떠날 때까지만 하더라도 아브라함의 동생 나홀은 여기에 합류하지 않았습니다. 살아있었지만 함께 갈대아 우르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1장 31절에 기록되어 있죠. 대라가 그 아들 아브람과 사람의 아들 그 손자 롯과 그 자부 아브람의 아내 사레를 데리고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 가나안 땅으로 가고자 하더니 여기에 나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첫째 아들 하나는 죽었죠. 살아있는 두 아들은 아브라함과 나홀인데 나홀은 떠나지 않았어요. 아브라함 땅에서 끊어지는 순간이죠. 하지만 창세기 24장을 가서 보시면 어느새 이 나홀이 아람으로 옮겨와 거기에 성을 쌓고 거기에 살고 있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아브라함과 같이 떠나진 않았지만 훗날 우상의 도시 갈대아 우르를 이 나홀도 떠났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창세기 24장 10절에 기록되어 이에 종이 그 주인의 약재 중 열피를 취하고 떠났는데 주인의 모든 좋은 것을 가지고 떠나 메소보다미아로 가서 나홀의 성에 이르렀어요. 나홀의 성에 이르렀다. 근데 문맥상 이곳은 바로 바단아람이었습니다. 가란이었어요. 가란, 바단아람을 가리켜 나홀이 성을 쌓고 있었던 곳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즉 나홀은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훗날 떠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친척들이 모여 살고 있었던 하란, 이 바단아람으로 이주하여 나름대로 신앙적으로 살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달도 쳤다는 거예요. 우상의 도시 갈대아우를 떠나서 믿음의 친척들이 살고 있는 하란, 바단아람에서 성을 쌓고 믿음의 생활을 하려고 노력했던 나홀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아브라함은 이삭의 믿음의 배필을 얻고자 자신의 종 엘리에셀을 어디로 보냅니까? 거의 바단아람으로 보내고 있어요. 왜? 여기에 믿음의 여자들, 믿음의 친척들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거기에 누구들이 있습니까? 나홀도 살고 있었던 나홀의 가문이 거기에 이주해 있었다는 사실이죠. 결국 아브라함이 보낸 엘리에셀, 그 엘리에셀은 바단아람에 가서 나홀의 손녀 리브가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리브가의 즉각적인 순종을 통해서 비로소 나홀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극적으로 다시 연결되게 된 것이죠. 창세기 24장 58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브가를 불러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가 가겠나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이 나홀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과 연결된 것입니다. 여기서 그가 대답하되 라는 단어가 나오죠. 리브가가 대답하되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마르 이 마라다의 또 와우 계속법을 쓰고 있습니다. 와우 계속법 앞에 일어난 동작과 연이어 일어난 행동을 가리킬 때 사용되죠. 앞에서 어떠한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가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너 시집 이 사람에게 가겠느냐? 묻자마자 리브가는 아멘 했다는 거예요. 와우 계속법으로 네 했다는 것이죠.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리브가는 바로 순종한 것입니다. 단 한 달도 머무르지 않고 바로 떠나겠다고 결심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리브가의 그 위대한 갈고리 신앙이었습니다. 기회가 왔을 때 조금도 머뭇거리지 않고 탁 붙잡는 갈고리의 신앙. 바로 그 리브가의 갈고리 신앙이 나홀의 가문을, 죽어가는 그 가문을 산자의 가문 아브라함에게 붙일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어떻게 전혀 보지도 못한 한 사람의 말에 따라서 곧바로 시집 가겠다 말할 수 있었을까요? 얼굴도 한번 보지 않았는데 곧바로 순종이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우린 여기서 평소에 이 리브가가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축복하신 산자 아브라함의 아들이다. 라는 그 소식을 듣자마자 이름도 중요하지 않고 얼굴도 중요하지 않고 용모, 신장도 중요하지 않고 무조건 아멘한 거예요.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갈 수만 있다면 바로 순종한 것이죠. 리브가의 위대함은 바로 리브가는 믿음의 선조들이 살고 있었던 하란 땅에 만족하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거기도 신앙의 땅이 믿음의 조상 에벨이 일구어놓은 에블라 왕국이 있었던 신앙의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하지만 리브가는 그 땅에 만족하지 않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궁극적 축복의 땅, 가나안 땅 안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 가문에 들어가기를 싫었다는 사실이죠. 이 시간 저와 여러분도 이 리브가와 같이 가란, 즉 바땅 아람에만 만족하지 말고 약속의 땅 가나안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아브라함의 가문 안으로 과감히 뛰어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란은 오늘날로 말하면 어떠한 곳이에요? 나름대로 믿음의 친척들이 살고 있죠. 또 자원도 물질도 풍족한 곳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구원의 상징 아브라함의 가문은 그 하란 땅이 아니라 가나안 안에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무리 신앙 좋은 사람들과 우리가 함께 머물러 있어도, 아무리 하나님을 외치고 구원을 외치는 사람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도, 그곳이 만약 하란이라면 우리도 그곳에서 과감히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가야 할 곳은 하란이 아니라 약속의 땅 가나안이기 때문이죠. 물질의 풍요로움은 있지만 신앙의 최종 목적지에서 벗어난 곳, 하나님이라는 모양은 있지만 구원의 최종 목적지와 다른 곳, 이것이 바로 오늘날의 영적인 하나님인 것입니다. 그리고 광야 노정에서도 우리는 이러한 모습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숱한 고생 끝에 자기 부모들은 광야에서 다 죽었죠. 광야 이스라엘들이 이제 모압 평지에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기 직전에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습니까? 열두 지파 가운데 르우벤 지파, 갓 지파, 므낫세 2분의 1 지파는 요단강 서편 가나안 안이 아니라 요단강 동편 가나안 바깥 지역에 머무르고 말았다는 사실이죠. 모두가 신앙의 동지들이었습니다. 다 하나님을 믿고 약속의 땅으로 전진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순간 요단 동편의 풍요로운 것을 보고 바람과 같은 풍족한 자원을 보고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동편에 머물렀던 자들, 우리는 절대 마지막 출구를 눈앞에 두고 이 땅의 풍요로움에 사로잡혀 가란 또 요단강 동편에 머무르는 어리석은 자들 되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리브가는 어떠한 연결고리였습니까? 바로 리브가는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을 잇는 연결고리였습니다. 대단한 여자죠. 하나님의 언약과 멀어지는 자신의 남편 이삭과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어주는 연결고리였다. 이삭은 40세에 이 리브가와 결혼합니다. 그리고 20년 동안이나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삭은 눈물로 기도했죠. 그래서 이삭의 나이 60세에 에서와 야곱 쌍둥이를 얻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리브가가 하나님께로부터 받게 된 계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 계시가 바로 창세기 25장 23절이죠. 하나님의 언약이 그 순간 임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는 리브가입니다. 리브가에게 말씀하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남으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는 어린 자를 숨기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의 계시는 먼저 나온 큰 자 에서가 나중에 나온 차자 야곱을 숨겨야 할 운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에서와 야곱이 태어나는 그 순간부터 줄곧 하나님의 언약이 머문 야곱만을 생각했습니다. 야곱의 외모를 보지 않았어요. 야곱의 성품을 보지 않았어요. 무엇만 봤습니까? 하나님의 언약만 봤어요. 무조건 야곱을 사랑한 리브가, 바로 하나님의 언약을 무조건 사랑했던 리브가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달랐습니다. 이삭은 하나님의 이 분명한 언약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언약에 아랑곳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별미를 날마다 만들어주는 이 에서를 야곱보다 더 사랑했습니다. 창세기 25장 28절 말씀 보시면 이삭과 리브가의 극명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죠. 이삭은 에서의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합니다. 별미라는 조건을 가지고 에서를 사랑한 이삭과 하나님의 언약만을 붙들고 조건 없이 야곱을 사랑했던 리브가를 대조 보여주고 있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린 이삭은 어떠한 행동을 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는 에서에게 그 중요한 장자의 축복을 주고자 했습니다. 하마터면 하나님의 언약을 완전 끊어놓을 뻔했던 것이죠. 하지만 이때 이 이삭의 잘못된 생각을 바로잡은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이삭의 아내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리브가는 설사 자신이 저주를 받아 죽을지언정 남편 이삭을 속여서라도 하나님의 약속대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려고 노력했던 것입니다. 창세기 27장 13절에 기록되어 있죠. 어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아들아 너의 저주는 내게로 돌리리니 내 말만 듣고 가서 가져오라. 야 사는 내가 당할 것이다. 저주는 내가 받을 테니 내가 시키는 대로 해라. 네가 장자의 축복을 받아야 돼. 목숨 걸고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고자 했다는 것이죠. 결국 이 리브가의 노력으로 이삭은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그동안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언약과 다시 연결됨으로써 이삭은 산자의 믿음을 회복하고 이때로부터 44년이나 자신의 생명을 연장받았습니다. 리브가 독택에 이삭이 답을 본 거예요. 성경은 이 야곱에게 축복했던 이때 이삭의 나이를 136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36세 때 다 죽어갔던 이삭, 눈도 흐리고 자리에서 일어날 기력도 없었던 그 이삭이 야곱을 장자로 축복한 이후 180세까지 장수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산자의 축복을 리브가 독택에 이삭이 받아 누린 것입니다. 지금까지 저 여러분 모두 이 이삭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들을 얼마나 많이 잊어버리고 살아왔습니까? 이삭과 같이 얼마나 많은 산자의 약속들을 받았어요. 이삭과 같이 얼마나 많이 그 언약을 잊어버리고 또 살아왔습니까?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 안에 신령한 갈고리가 되어서 그동안 잃어버렸던 수많은 구속의 언약들과 다시 연결되는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잃어버린 끊어졌던 언약의 말씀을 찾아서 다시 연결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로 리브가는 어떠한 연결고리였습니까? 리브가는 야곱이 사기꾼 라반에게 갈 때, 사기꾼 라반에게로 갈 때 유모 두보라를 연결시켜준 연결고리였습니다. 대단한 사람입니다. 사기꾼 라반에게 갈 때 유모 두보라를 연결시켜준 자가 되었습니다. 결국 에서 대신 장자의 축복을 받은 야곱. 그 야곱은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 살고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어떠한 사람이었습니까? 성경의 여러 사건들을 볼 때 이 라반은 천하의 사기꾼 중에 사기꾼입니다. 또 악랄하게 일만 부려먹고 돈 한 푼 주지 않는 악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의 오라비 라반이었습니다. 창세기 31장 14절 15절 말씀 보시면 라헬과 레아가 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분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라반의 두 딸의 말이에요. 라반의 두 딸, 레아, 라헬, 딸이라면 아버지 편을 들어야 되는데 이 말씀 보세요. 라반의 두 딸, 레아와 라헬도 내 아버지 라반이 도둑놈이다. 우리를 팔고 판 돈을 다 먹어버린 자다 라고 욕하고 있지 않습니까? 라반과 한평생 같이 살아온 리브가 또한 이 사실을 모를 리 없습니다. 따라서 리브가는 야곱을 라반의 집에 보내면서 야곱의 신변과 믿음을 지켜줄 사람으로 자신의 믿음 있는 유모 두보라를 함께 가게 했던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 두보라를 야곱과 연결시켜 보냈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야곱이 밧단아람으로 도망갈 때 두보라와 함께 갔다. 창세기 24장 59절 말씀 보시면 그들이 그 노예 리브가와 그의 유모와 아브라함의 종과 종자들을 보내며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언제입니까? 리브가가 엘리에셀에 의해서 아브라함 가문으로 시집 들어올 때의 모습이에요. 그때 리브가와 함께 누가 함께 했다? 그의 유모 두보라가 함께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창세기 35장 8절 말씀을 또 보시면 리브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 상수리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바곳이라 불렀다. 딱히 두 번 등장해 드보라. 근데 이 창세기 35장의 사건은 어느 때 일어난 사건입니까? 이전에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해 밧단 아람 외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간 이후에 20년이 지나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고향으로 돌아올 때의 장면입니다. 밧단아람으로 도망간 후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때 누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유모 두보라가. 오는 도중에 죽었어요. 이 말은 야곱이 밧단아람 라반의 집으로 도망갈 때 유모 두보라가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갔다는 거예요. 결국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무려 20년 동안 온갖 수모와 고통, 핍박을 견디며 하나님의 언약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바로 리브가가 붙여준, 리브가가 보내준 유모 드보라의 헌신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리브가는 신령한 갈고리가 되어서 야곱을 드보라와 연결시켜 주었고, 또한 드보라는 야곱이 20년 동안 약속의 땅을 떠나 있는 동안 그를 언약의 말씀에서 떠나지 않도록 또한 연결시켜 주었던 것입니다. 결국 리브가의 이 갈고리 신앙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 가문은 수단의 미련을 완전히 끊어내고 아브라함 또 이삭 또 야곱이라는 선자의 가문으로 우뚝 설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의 믿음의 이대 이삭을 세운 자가 누구였어요? 리브가였어요. 또 이삭의 믿음의 아들 야곱을 보호하고 야곱을 믿음으로 세운 자도 리브가였다는 사실입니다.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사람이 남겨놓으신 이 구속사 말씀의 갈고리 덫에게 천국이 보장되는 아브라함 가문에 모두 들어온 줄로 믿습니다. 이 구속사의 말씀 때문에 성경을 다시 봤잖아요. 구원의 세계를 구체적으로 만졌잖아요. 이 구속사의 말씀, 이 신령한 갈고리로 우리가 엮어진 거 아닙니까? 이제 그 은혜에 보답하는 길이 무엇입니까? 내일부터 시작되는 에베의 한인 축제에 우리 모두 뛰어들어서 수많은 한인들에게 구속사의 말씀을 연결시키는 신령한 리브가의 사명, 갈고리의 사명을 우리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구속의 말씀에 엮였다면 남도 우리가 갈고리로 엮어야죠. 하나님이 수많은 하나님들을 내일 한 곳에 몰아넣으십니다. 그런 절호의 기회가 어디 있어요? 많은 세상 사람들은 먹거리를 찾아다니고 세상 풍속을 찾으러 그곳에 오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4일 동안 우리가 믿음으로 헌신하기만 한다면, 신령한 리브가가 되기만 한다면 우리를 통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엮이고 천국에 엮이고 구원의 역사에 동참하는 역사, 신령한 믿음의 길을 우리가 이루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받아왔던 말씀의 은혜와 감격, 그 큰 사랑을 가슴에 품고 나가서 구속사 신의를 전하고 금년대사를 전하고 하나님의 생명의 복음을 전함으로 말미암아 2015년 남은 세 달 동안 이 땅에 흩어진 수많은 나홀의 가정들을 아브라함의 가문에 연결시키는 신령한 리브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도 오늘 믿음으로 아브라함의 가문에 뛰어들어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우고 이삭의 믿음을 세우고 야곱의 믿음을 세웠던 갈고리 신앙, 리브가의 신앙을 배우길 원합니다. 우리가 먼저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받아 이 구속의 말씀에 갈고리로 연결되었다면, 이제 내일부터 죄를 구속의 말씀을 들고 나가 수많은 영혼들을 신령한 갈고리로 엮을 수 있는 리브가들이 되게 하여 주셨어서, 그래서 우리의 가문도 아브라함 가문에 연결되어서 산자의 축복을 받고 영생의 축복을 받고 신령한 아브라함의 품, 천국에 입성하는 승리자를 되게 하여 주셨어서, 4일간의 우리의 헌신, 약해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반드시 택한 받은 영혼들을 다 찾아오는 리브가의 사명 끝까지 강당케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02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